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이제 시편 말씀으로 다시 또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정말 깊은 영성의 보물창고와 같은 그런 귀한 책입니다. 많은 저자들, 다윗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진 내용들을 그것을 또 압축해서 시와 노래로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진실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외침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이 짧은 한마디의 말이지만 시작부터 제 마음을 아주 깊숙이 울리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악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과 충성된 사람들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의 말이지만 그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누구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12편은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가족에게조차 배신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하필 그런 고난을 당했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한 다윗이 왜 하필 이 성경에 많은 책을 기록한 이 많은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성경에 많은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배신당하셨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댈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물들조차도 자신들의 누울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고 진실된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제자들조차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며 맹세하며 다짐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에 누구를 감히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나타내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아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하고 아내조차 자신을 무시하고 어려서부터 가족들조차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삶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외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다윗의 신앙이 너무나 잘 깊숙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이웃 간에 서로 거짓말만 하고 입술로는 아부하고 두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속거나 혹은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잘해주는데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주는 것이 두려워지죠. 참 안타깝게도 이민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더 믿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는데 와갖고 한국말로 막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웃으면서 대해주면 신뢰가 생기게 되죠. 근데 오히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속이고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뺏고 뒤에 가서 욕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한국 사람이 사는 동네에 살기 싫다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을 겪어봤어요.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겪었어요.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잘해주고 너무나 친절하게 칭찬을 해주고 높여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저에게 다시 돌아오고 우연찮게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게 두려워지고 싫어지고 교회에서 모임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지고 그런데 감사한 게 제가 그 당시 교회에서 맡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정말 그냥 성질 같아서는 그냥 대놓고 싸우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제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었죠. 주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계속 매달렸어요. 주님. 그냥 매일매일 억울한 저의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아시지요. 미국에 와서도 억울한 일,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은 제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계속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매달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제 마음을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품어지지 않고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사랑하고 품게 축복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지 다윗이 이 한 고백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지가 공감이 되어서 참 은혜가 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부하고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 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도 생각도 심지어 우리의 말하는 모든 말과 행동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아부 떨고 칭찬해주고 막 그랬다가 뒤로 가서는 욕하고 험담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말을 하고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한 입술로 두 가지 말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싫으시고 한 행동으로 한 손과 말에서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 걸 너무나 싫어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두 가지를 품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누구에게 속았든지 혹은 화가 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아유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했던 사람인데 오늘 배신당하고 막 미워하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제까지 저 사람이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밉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두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령 제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속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냐? 아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설령 악한 의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쁜 마음이 품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마음들, 다른 마음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우리 주일에도 배웠죠.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배웠던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 물려받았던 가장 믿음의 유산 이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당하셨어요. 앞에서는 막 뒤로 가면 욕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앞에서는 막 직장에서 막 잘해주고 뒤에서는 온갖 나쁜 것을 다 말하고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승진을 못하게 만들려고 악한 짓을 골라서 다 하는 거예요. 친척들끼리 모이면 다 아무것도 아닌 척 잘해주고 웃어주고 하면서 뒤에서는 와서 욕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돈을 가지고 무시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일을 당하면 방에 들어가셔서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섭게 기도하셨어요. 시작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걸 막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셨을까? 도대체 왜 엄마가 저렇게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악을 써가면서 저러실까? 근데 그렇게 막 때로는 몇 시간을 때로는 몇 날 며칠 기도하시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그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제가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말씀. 그들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혀로 말하는데 우리 혀로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는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마음에 그 입술에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교만과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쓴 글을 보았어요. 성경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쓴 말도 아닙니다. 근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20대 때 누가 함부로 말하고 뭐 정말 예의 없게 하는 말을 들으면 맞서 싸웠답니다. 근데 30대 때에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냥 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40대가 되고 나니까 누가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정말 몰상식한 그런 행동을 하면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자체가 미련한 사람이어서 싸워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의 미련은 아무리 벗겨내려고 해도 벗겨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한 자들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하고 싶은 말 하는데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생각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입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면 우리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만약 내 몸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머리 색깔도 오늘은 빨간색, 내일은 파란색, 모레는 보라색.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나지 마. 그럼 안 나야죠. 새치 다 없어져야죠. 아,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 주름 왜 생겨? 없어져. 없을 수 있어야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야죠. 늙지도 말아야 되고 병들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고 힘도 항상 세고 여기서 저까지 뛰고 싶으면 저만큼 뛸 수 있어야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젊었을 땐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저까지 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뛰어. 심지어 때로는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 그렇잖아요. 허리가 너무 아파. 너무 피곤해. 내가 예전에는 이 정도는 들 수 있었는데 이것도 못 들어. 그렇잖아요. 눈이 침침해.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어차피 싸워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4절에서 우리 입, 우리 혀, 우리, 누가 우리를 막는단 말인가? 우리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입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 내 재산. 혀, 입, 내 몸이 내 재산,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은 특히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거, 내 집.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내가 내 거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내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만약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면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도록 이래놓고 막 그래놓고 막 병들리고 아프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데 죽고 나면은 내가 열심히 죽도록 벌은 거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 될지도 모르면서 죽죠. 유서를 쓰면 뭐예요? 유서 갖고 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도 그 사람도 결국은 병들어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너 열심히 일해서 벌어. 근데 그거 누구 거 될지 몰라. 네 거 아니야. 결국은 다른 사람 다 가져갈 거야. 다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참 어리석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입술로 말하는데 누가 막아?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거 내 건데?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막아보라 그래.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신음하고 있으니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공의가 포함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악한 일로 가는데 그냥 두는 법은 없죠. 매를 대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행하셨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무조건 다 용서하시냐? 아니요. 상과 벌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다 심판하십니다. 시간 사용, 물질 사용, 우리가 몸 사용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이 악한 사람들을 그만 가만두지 않으세요. 내가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일어날 거야.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강하게 선포하시고 이제는 또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흙도가니에서 일곱 번 걸러낸 은과 같도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또다시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일어나기로 작정하시고 뭔가를 선포하시면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가능하면 모든 약속을 다 지키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못 지킬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갑자기 뭐 일이 생겼다든지 아프다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못 해줘요. 못 들어줘요. 그러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약속해놓고 막 아빠 아프고 뭐 이런 건 신경도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아프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뭐 부족한 게 없으시니까 게다가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신실하시니까 무조건 이루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순결한지 마치 흙 도가니에서 그 뜨거운 불로 일곱 번이나 불에 넣었다가 빼갖고 두들기고 물에 넣었다가 다시 또 불에 들어가고 그 과정을 일곱 번이나 해갖고 정말 순도 100%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 있지 않은 완전히 순수한 그 은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도움을 구하면서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였어요.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주변을 바라보면 여전히 믿을 것이 없고 악한 사람들 가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가득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게 된 거예요.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자 보면 7절은 미래형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O Lord, will keep them. 근데 8절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현재형으로 적었어요. 현실을 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가족조차도 뭐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이 다윗인데 악인들이 그냥 어디나 가득한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악인들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잘 살아요. 잘 살고 힘도 좋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아주 그냥 직장에서도 잘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요.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시편 기자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무슨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약한 자들과 의인들을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모든 상황이 다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사실 진짜 참 믿음은 상황이 변한 게 없고 조건이 변한 게 없고 내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믿음도 중요한데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변할 것을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믿음인데 내가 변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가장 어려운 믿음인 것 같아요. 왜?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니까. 나를 보면 어때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만드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믿어지시나요?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건 예수님은커녕 네? 바울은커녕 베드로는커녕 어림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죠. 하나님께 구하기 바래요.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 나를 바꾸실 하나님, 내 남편을 바꾸실 하나님, 내 아내를 바꾸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바꾸실 하나님, 우리 목원들을 바꾸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꾸실 하나님, 또한 이 말도 안 되는 미국과 한국조차도 바꾸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한 세상, 선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무뎌지고 악해져만 가는 나 자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잖아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 나를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나 자신이 변할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조차도 바꾸실 수 있고 이 세상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변하고 목장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하지만 주님, 그러나 소망과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실 주님,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실 주님, 또한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원해요.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국, 미국, 온 세계에 정말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특별히 목회자, 사역자 가정들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조금 이따 8시부터 저는 이제 필리핀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김성미 선교사님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참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이나 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도 다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것들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